환하 널푸른 무런 꽃띠들의 마음인가 새파랗게 젊은 가슴은 슬기롭고 정다웠거나 가죽배랑 걸머지고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노래 불러 꿈을 불러 꽃을 피우자 앞선 대안이 도사눌림이 야호 야호 야호 산울림이 첫사랑의 꿈을 실은 산메아리가 들려 만난다 호수 위에 꽃무지개 번쩍할 때 짝을 지은 물새 한 상이 조잘조잘 정다웠거나 일본 거지 카메라에 모란같이 피는 미소 너를 저어 달려가자 청춘포드야 푸른 줄기도 강울림이 야호 야호 야호 강울림이 무지개를 다리 놓는 강메아리가 울려만 간다 봄부라도 싱싱하다 우리들의 나이같이 도시락을 펼쳐놓고서 오선도선 정다웠거나 주고받는 시날코가 정열처럼 걸어넘고 대자연의 심포니가 들려오네 뒷산 봉원이도 산울림이 야호 야호 야호 산울림이 연분홍의 꿈을 실은 산메아리가 울려만